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27번째 이야기 Lost. 야, 이거 진짜 연말 분위기 난다. 그지? 시우야,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봐봐. 이따 저기에 반짝반짝 불 켠대.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 그럴까? 아,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우리 트리 보러 갈까? 추운데 얘한테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그래,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스트로베리 드세요. 이 시우 좀 안고 있어봐. 같이 안 가? 아, 어차피 앉아서 먹을 데도 없어. 갔다 올게. 아, 여기도 사람 너무 많아서 힘든데. 금방 올게. 시우야, 조금만 기다려.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사올게. 빨리 와. 금방 점들 식한단 말이야.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빨리 사오세요. 아, 뭐 이렇게 밀지 마세요. 없어. 지나갈게요. 잠깐만요. 네네. 시우야, 엄마 꼭 잡아. 전화기가. 시우야, 잠깐 내려봐봐. 엄마 전화 좀 받고. 아,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엄마? 이상하네. 여기 있다. 여보세요? 박서방이랑 시청 앞에 나왔어. 안 그래도 아까 전화했었는데. 잠깐만. 시우야. 시우야? 시우야! 저 우리의 아식인가요? 작년 이맘때 여기서 신고했는데요. 그 하얀 패딩을 입었고요. 손에 그 흉터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집에 가 계시면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에 미아 신고가 워낙 많아서요. 김경희, 시청사거리 출동하죠, 얼른.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찾을 거야. 여보, 이거 세일하는데 이거 하나 살까? 여보, 저기 교복 입으네. 우리 시우! 여보! 시우야! 시우야 어딨니 시우! 여기 806호만 도장을 안 찍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재건축하면 몇 년은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체 왜요? 우리 애가 이 집으로 올 거니까요. 네,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아이스크림 시우가 먹고 싶다고. 여보, 엄마 여기 있다고. 우리 시우 찾으면 그래, 내가 꼭 찾을게. 걱정 말고 편히 가. 아이를 잃어보셨나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그때부터 세상 전부를 잃습니다.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온통 아이 생각뿐이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는 죽음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그 아이를 되찾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을 향해 가슴속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듯한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러서라도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을 수 없으십니다. 당신이 죄의 유혹을 따라 세상과 섞여 살아갈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되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 맞이하실 것입니다.